나의 길이 어디쯤 멈추어 있었는지 부스럭거리는 마음속 이미 난 알고 있잖아 시간은 가는 거야 빛나는 선택일진 몰라도 후회는 없을 테니까 Cheers.